조금 이른 저녁 널 흐려진 시간 속에 무덤덤한 빗방울 고요했던 하루에 울려 퍼진 빗소리 무너지는 나의 하늘 오늘 오랜 밤 별이 사라진 저 하늘에 또다시 빛이 찾아올까 다시 웃을 수 있을까 길고 긴 어둠을 지나면 깊은 새벽 뒤로 날 기다려준 아침 햇살이 비추고 회색빛을 잃은 세상도 내일이면 다시 색을 찾아갈 거야 그러니 오늘은 괜찮아 무거워진 공기와 가 작아진 하늘 속에 움츠려든 나이와 이젠 단 줄만 알았던 별은 사라지고 작아져버린 지금의 나 어딜 가야 할까 긴 어둠을 지나면 깊은 새벽 오랜 밤 기다려온 그리운 별 그 너머로 회색빛을 잃은 세상도 내일이면 다시 색을 찾아가 다른 세상이 될 거야 반짝이던 꿈을 꾸던 날 나 몰래 흘러간 시간 속에 사라진 줄 알았던 얼굴 가득 환히 미소 짓던 내 모습 하루의 끝 돼서 힘들었던 시간 오늘은 괜찮아.